이 시간에는 조선민요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바다의 노래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룡강 타령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풀무타령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신고선 타령. 이상으로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